그대와 함께 걷던 시절들 아름다운 꽃향기에 취해서 행복했던 우리의 세월들이 이제는 희미하게 멀어져만 가고 있지만 그대 얼굴 눈가에 잔주름만 남아 내 마음은 쓸쓸해지네. 아하 흘러간 세월 다시 올 수는 없지만 우리 다시 손을 맞잡고 영원토록 함께 갑시다. 당신과 함께 걷던 시절들 괴로웠던 시절 견디어내며 서로 마주 보며 살았던 세월들이 이제는 저 멀리 사라져만 가고 있지만 그대 얼굴 눈가에 잔주름만 남아 내 마음은 서글퍼지네. 아하 가버린 세월 다시 오 영원토록 같이 갑시다.